타오르는 도전이 느껴져 어느새 점점 빠져드는데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 고민도 했지만 이미 맘은 널 향해 있어 언제까지나 함께 하겠어